말야 LA 도 서울의 끝 Ain't nobody fucking ill 투잘대게 없는 경소는 거울의 끝넌 더 이상 떨기 싫어 Just the dirty spitter 여기저기 찔러 너와 나도 모두 다 겁 없이 찔러 근데 넌 찔러보고 여기저기 빌어 넌 이 사무실에 커피 깨러 어차피 서로 씹어봤자 노이즈 마케팅을 밀어봤자 수천 번 개처럼 찢어봤자 하루살이 랩 씬 길어봤자 So stop drop what you got You ain't no biggie you ain't no pop 잘난 척 강한 척 그게 힙합 침몰한 문화 저핑살의 일각소 나부터 고개를 숙일게 어린 날의 성질은 다 죽일게 작은 주먹이 풀릴 때보다 더 큰 주먹이 뭉친대 It's all R-E-S-P-E-C-T or shut it up like the B-E-P's Shout out to my family M-O-B-E-M-E-N-T Come respect me 믿지 못하면 test me Come respect me 알지 못하면 check me Come respect me or fuck or come and get me Respect the man, respect the game Back to the future 17 Come respect me 믿지 못하면 test me Come respect me 알지 못하면 check me Come respect me or fuck or come and get me Respect the man, respect the game Hip-hop snake 이름 많기에 길을 달리해 말을 달리네 말은 갈기에 땀이 날리게 시를 받침에 나라 살리네 서로가 서로에게 남인 채 형제를 외쳐대며 창이 된 날이 선맘에 이를 갈기에 원럽이란 그늘에 긴 밤이 돼 같이 같은 편에 각기 다른 세계관이 만든 책에 갑시다 나 책에 감이 다른 세상 가시바는 세계 같이 말아 샘에 관실하는 패배 감을 안고 바라봐 게시판 속에 장수한 십장생 나를 깎고 말한자 내 시판 속에 잠수할 심장패 텁텁한 군용 디스로 군산열의 양을 피운 주모 디스고 나를 걱정하기보다는 검게 탄속에 수출 주고 굳이 원한다면 군용 디스로 이보태 일반 디스로 입이라도 됐으면 한다면 실력에 노력을 해 디스 플러스로 Come respect me 믿지 못하면 test me Come respect me 알지 못하면 check me Come respect me or fuck or come and get me Respect the man, respect the game Back to the future 17 Respect me, 믿지 못하면 test me Come respect me, 알지 못하면 check me Come respect me, or fuck or come and get me Respect the man, respect the game Back to the future 17 I'll tell you I'm 혼자 넌 눈이 먼 자들을 골라 센 척을 하는 troublemaker 이미 늦어버린 초자 귀로 들린 소문들은 맺지만 나 참 바라보고 있으니 빈티나 들린 말을 계속 내게 지켜리 결국 눈이 돌아 거꾸로 69 Some underground boys never learn respect란 단어는 간지가 머릿속에 텀뱀 백지가 왜 자리 잡은 쓰름하고 외치나 서로 디스와 비리는 방송국보다 더 많아 좀 더 나가 매니아 랩 보며 끼며 하늘을 날아가 머리 위로 왕관이 올라가지나 이런 관대한 힙합 체험 아마 너의 가치는 100원 너는 제법 웃겨 미래의 컬트의 재산 멤버 네가 씹을 건 개컵 내가 씹을 건 너의 평생 앨범 밥맛 떨어지는 모습 마들을 멈출 비싼 기음 Come respect me 믿지 못하면 test me Come respect me 알지 못하면 check me Come respect me or fuck or come and get me Respect the man, respect the game back